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운 사대교회 생각 좀 나니? 사대? 네. 사대교회. 사대교회 좀 이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치스럽고. 사치스러운 대. 대수롭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사치, 대먹지 네, 않고. 맞아. 대먹자. 그렇지. 책망 받고. 그렇지. 뭐야. 역시 돈이랑 이런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게 되나 봐.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네. 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아, 지난 연습하고 있었어요. 예. 사대교회. 예, 사대교회 아, 어떤 교회? 복수 열심히들 하셨네. 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배운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대교회. 사대교회. 자, 이게 몇 번째 교회였죠?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구나. 그렇죠, 다섯 번째. 아, 자, 우리 일곱 교회 한번 이름을 먼저 한번 외워보십시다. 첫째.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어휴, 열심히들 하셨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 사대. 오늘 배울 내용이? 빌라델비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가 끝이 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 네. 특징이 뭐였어요? 사치와 향나. 사치스러운 대. 또 시작이다. 우리 김상훈 학생. 네. 사대교회 특징이 뭐였어요? 아, 우선 사치스럽습니다. 네, 맞죠? 네. 사치스럽고. 또. 부자 동네. 같은 얘기를. 같은 얘기를 이렇게. 동네도 최대 부자는. 최대 금생산지. 그렇죠. 아, 그렇지. 아, 금생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네. 많은 열강들이 역사를 침략을. 통해서 침략을 했죠. 네, 그렇죠. 이 지역 자체에 많은 금맥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돈은 많았는데 항상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풍파에 많이 시달리면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종교적 허기. 네. 네. 종교적 허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네. 이 종교심이 뭐와 맞물렸습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을 받았죠.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9강 열린 문 교회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할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맞나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이름 뜻이 뭐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아름답죠? 네.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성경을 먼저 좀 읽고 시작을 하십시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저기 백원경 학생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 절씩 옆으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위치한 그 지역적 특징을 좀 먼저 소개를 받고 네. 여러분들이 그 배경적 맥락을 머릿속에 담고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이 지역은 물론 이제 그 이 빌라델비아 지역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가 위치했던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한데 AD 17년에 AD라고 할 땐 주후 17년을 얘기하죠. AD 17년경에 그 역사에도 남아있는 아주 큰 기록인데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그래서 거의 이 지역이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이때 제일 심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지진의 피해가 극심했던 장소입니다. 지진이 AD 17년에 큰 빅뱅에 해당하는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도 지진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여진이요. 여진이라고 있죠. 네. 여진. 여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일상이 뭐냐 하면 이런 큰 지진을 겪고 나서 지진이 임하면 온 집안이 그때 당시 뭐 건축물들이 튼튼해봐야 뻔하잖아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생필품만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진이 잠잠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생활이 굉장히 익숙할 정도로 큰 지진과 이은 여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통신로였습니다. 교통의 그 요충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가 교통의 요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뭐가 많이 났는가 하면 포도. 오. 예. 그래서 아주 그 포도주가 발달된 도시이기 했어요. 포도. 포도주와 포도. 이런 이제 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네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갖는 특징이 혼합 종교. 그래서 이 도시를 제2의 아데네다 할 정도로 혼합 종교가 아주 왕성했던 도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네. 이런 표현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봐요. 보죠. 그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들이 쓰여집니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네. 예. 맞아요. 또? 택한 백성. 택한 백성.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예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의 전체 20회 정도 쓰여집니다. 근데 전부 누구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 방금 우리 방경님 학생이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수식어로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설명을 제가 이제 누차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어서 다윗의 뭐예요? 열쇠.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열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열쇠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여는데. 문을 여는 데 쓰는 거죠. 잠그는 데도 쓰고요. 잠그는 데도 물론 쓰죠. 네. 그건 잠을 쓰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문에 사용되는 예. 도구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문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문. 닫고 여는 데 쓰는 거. 닫고 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선택을 좀 강요하겠습니다. 문은 여는 데 쓰는 거예요? 닫는 데 쓰는 거예요? 사실은 닫는 데 쓰는 그렇죠. 거죠. 닫는 데 쓰는 거죠. 닫는데. 그걸 늘 열어놓을 거라면 문을 만들어놓을 이유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이. 그렇습니다. 사실 문은 닫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 나중에 한번 결론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 그러니까 열쇠, 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신학적인 전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서 문은 열쇠를 열죠. 네. 그럼 이 문은 오늘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초점하고 있을까요? 문은 우리요. 우리 교회. 교회 안 믿는 조금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이 열쇠를 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둬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저를 보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아직도 뭐 감이 안 잡혀요?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잡힙니까? 우리 상훈 학생. 마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느낌. 보통 예.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이 수식을 어떻게들 이해를 하냐면 기회가 열렸다. 무슨 복음의 기회가 열렸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위해서 기회가 열어진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맥을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다윗의 뭐가 나왔어요? 열쇠. 우리 오태근 학생 아까 이 열쇠를 누구로 묘사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했죠.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누구를 묘사할 때 주로 등장하는 수식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약 20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 공통적인 수식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쓰는 수식어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열렸다라는 개념과 문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보면 자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열린 문은 참고 구절로 우리 빨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거기 7절 누가 읽냐 하면 저기 백원경 학생.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거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문. 누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지금 저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준비하여 우리를 오늘도 오라 노름팔을 펴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무슨 소위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개념처럼 뭐 적극적인 기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에서 누굴 가리킨다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앞에 여섯 절은 떼고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기를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그 사이에 덮었어요. 빨리 좀 제가 읽을까요 그냥? 그냥 김상훈 학생이 예, 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문이 누구시라고요? 아까?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짜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를 엄하게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처음 잣대와 마지막 잣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독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론은 누구에 대한 공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공부죠. 그걸 우리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은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린 문 하면은 이런 실질적인 문을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예수님. 예. 네. 자, 한 군데 더 박경림 학생.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체 학생이 4장 12절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유일한 문, 유일한 구원의 도구와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그분이 열린 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계시록을 다시 가서 보세요. 자,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둬요?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이제 이 문이 뭘 의도하고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 학생들? 되죠? 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무슨 능력이라고 묘사했죠? 작은 능력. 자,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했던 칭찬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선 빌라델비아의 그 지역적 특징은 네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웠으니까. 여기 지금 방금 뭐 썼던 거 기억납니까? 포도가 많고. 포도밖에 없네. 맞아, 맞아. 포도. 지진. 또. 교통의 요지. 옳지. 그다음 혼합 요지. 종교. 맞아, 혼합 종교. 아주 공부들을 잘하시네. 혼합 종교죠. 네. 네. 자, 네 가지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 배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작은 능력이라는 거를 뭘 가지고 작은 능력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연결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 네 가지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제로를 했겠죠? 그런 것 같아요. 했겠죠? 태근 오빠는 항상 그걸 물어보죠. 아니, 왜냐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저 중에. 포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좋아. 뭐 교통도 아닌 것 같고. 혼합 종교와 관계된 것일 것 같은 느낌이. 혼합 종교라. 자,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자, 작은 능력의 의미가 뭘까요? 자, 보세요. 우선 이 배경을 생각하기 전에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밀하게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은 능력이지만 이거를 극복해냈다.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그 입지전적인 성공담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비해놓은 묘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뜻밖에도 거의 무능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 아, 글자가 오늘 왜 이러나? 그러게요. 아니,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예, 혼합 글씨예요. 무능력한 상태. 제가 이제 그 언젠가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어태근 학생이 저한테 2억을 꾸러왔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한 2억만 좀 땡겨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학생, 저 선생님 돈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한 1억 5천 원이 있는데 2억 빌려줄 돈이 없다는 얘기인지, 한 1억은 있는데 2억 빌려줄 돈은 없다는 얘기인지, 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근아, 봐봐라. 선생님, 갖고 있는 게 2천 원밖에 없다. 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사람이 빌려줄 여력이 없는지 확실해져야 안 해요? 확실해져요. 확실해져죠. 아, 나면 돈 없어. 그러면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학적인 표현으로, 야, 내 지금 갖고 있는 거 2천 원밖에 없다. 그러면 2천 원과 2억을 정확히 대비시켜주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내게 2억을 빌려주기에는 얼마나 절대 저 불능한 상태인가를 오히려 더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맞죠? 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성공했다. 이런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어떤 가능성, 어떤 성공, 여기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이와 같은 도시적 배경 속에서 신앙을 버티기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인가? 무능한 상태보다는 표현이 무기력한 상태인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눈치 빠르게 눈치를 챘지만 이 도시적 배경과 관련이 있죠. 우선 지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거려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매일 흔들흔들 하는 집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부동산 구입할 때 그런 집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근데 하물며 내 집이 매일 흔들리고 있다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 김상원 학생. 빨리 팔아야겠다. 여기 내가 살, 영원히 살 곳이 안 된다. 이 생각하죠? 그리고 얼른 나가야죠. 이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공황이라는 게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이 뒤에 아주 구체적인 이 공부 끝에 구체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혼합종교. 이 혼합종교는 굉장히 복잡한 정책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쭉 진행해 오면서 이 지역의 상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가입이 돼야 돼요? 길게요.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조합은 아무나 가입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누구만 가입이 됩니까? 황제에게 숭배를.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을 한 사람만 가입을 시켜줘요. 그런데 혼합 종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회유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사대교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네 신앙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야, 형식적으로 이건 국민 의례니까 절 한번 꿉뻑하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좀 깐깐하게 그렇게 피곤하게 고달프게 살아. 절 한번 꿉뻑하면 너 조합에 회원되고 경제활동 얼마든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네 자식도 등록금도 좀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그냥 이건 그냥 의식이니까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야. 에? 자꾸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온 인생으로 버텨서 감내하며 살기에는 이 성도들이 이 도시적 배경 안에서 너무 무기력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지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절개를 변치 않고 지켜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맞아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무슨 표현이 나와요? 배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건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신앙의 절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도시적 배경 속에서 신앙의 절기를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며 살기에는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신앙 생활은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는 누가 더 버티냐의 싸움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 했죠. 나치 2차 대전 때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외과의사 얘기했죠. 프랭클린이라는 외과의사. 네, 네. 네. 그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네.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생활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죽희죽 웃고 될 대로 되라. 그때는 마음대로 섞어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명이 나오고. 포기하면 그런 거 비명 지를 필요 없어요. 악쓸 필요 없어요. 에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삶의 자포자기한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이상의 아주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저런 혼합종교 이상의 방불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더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9절. 9절을 우리 방경림 학생님 읽어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 회. 예?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절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의식이다. 그렇다고 네 고백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겁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환란기였던 6.25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싸움 속에서 이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10절.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시험한다. 또 해요 안 해요? 시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첫째, 테스트.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자, 템프테이션은 뭐예요? 유혹. 유혹이죠, 유혹. 유혹.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 우리를 실력을 가능한. 키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누가 이 테스트를 봤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욥. 예수님. 예수님도 하고 욥. 욥.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이런 시험을 봤습니다. 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딱 골목이 기다리고 있다가 웅덩이를 파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시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뭐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 세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유혹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함정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로 어떤 걸로 들어오냐면 위크 포인트. 그 사람의 약점. 약점.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을 통해서 그걸 미끼로 사탄이 유혹을 해 들어옵니다.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의 시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4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자, 누가 찾은 분 먼저 신약성경 367페이지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거기 보면 내 아들아 주의 뭐를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 자, 보세요 여기. 호칭을 내 아들아 그래 놓고 뭘 한대요? 징계. 징계를 한대요. 여러분들 이 징계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이 데이 안 이렇게 씁니다. 파이 데이 안. 우리 저기 어떻게 학생이 파이 데이 안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그 용어 들은 네. 기억 안 납니까? 파이디온. 그렇죠. 아주 똑똑해요. 똑똑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이데안이라는 말은 곧 자녀를 만들어 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어떤 너 잘못했으니까 열대 맞아. 이건 체벌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퍼니시먼트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징계를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뭘 만들어 간다고요? 이 피데안이 아니고 파이 데안. 즉 자녀를 만들어 간다. 말하자면 son making. 자녀를 아들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격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힘든 과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자, 5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다음에 7절을 저기 백원경 학생 읽어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계속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거기 언더라인을 놨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된 이상은 내가 이 아이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제재를 가할 땐 가하고 잘라내고 단호하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고 채찍을 들 때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가서 보십시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저런 시험의 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여기서 면한다 그랬습니까? 이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면한다고. 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받는 시험은 종국적으로 멸망을 향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은 이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는데 자 11절을 보세요. 우리 저기 방경림 학생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어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게 어쩌면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새 예루살렘과 뭐예요? 새 예루살렘과 뭐라 그랬어요?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공부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죠? 누구로부터? 공부 시작을? 예수님. 거룩하고 예, 예.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문으로 통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받는 시험에서는 우리는 면하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기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기둥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면 다시 나가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학생? 네. 저를 잘 보세요. 왜 여기서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문하고 연관이 있나요? 문. 물론 문하고 연관이 되죠.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진? 총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진. 네. 오, 지진. 자, 지진하면 도시 사람들이 뭐가 일상사였죠? 아, 도망가. 기둥이란 것도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 예, 예, 예. 자, 한번 종합해서 한번 오태근 학생이 얘기를 해봐요. 이제 더 이상 지진이 나도 네 집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나갈 일도 없고 그 그렇죠.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거다. 이 땅에 도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집은 늘 그런 집이었어요. 흔들리면 뛰쳐나가야 되고 늘 불안에 떨고 무너질 것을 염려했던 집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새하늘 새 땅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집은 기둥이 곧게 서 있는데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거는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을까요? 예? 우리 김상훈 학생.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다. 그 빌라델비아 도시가 안고 있는 늘 한시적이고 불안한 늘 흔들거리는 것이 일상사였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지지는 없지만 늘 흔들거려요, 안 흔들거려요? 흔들거리죠. 뭐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야, 대박 터질 것처럼 저런 환호성을 지르다가 또 어느 행가는 예고도 없이 막 곤두박질을 하고 항상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도시가 갖는 큰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시의 배경을 안고 본문을 보는 거하고 네. 모르고 본문을 정말.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늘 땅만큼이나 네.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혹시 공부 끝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그래도 따질 게 있거나 또 질문 있는 학생들은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네. 그 힘이 없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내가 뭔가를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뭔가 그들은 뭔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며 이거 말고 좀 더 능동적인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 철저히 고정돼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동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자꾸 교회가 점점점 무슨 사명단체처럼 되어간단 말이죠. 뭔가를 해야 되고 누군가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비전을 붙들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도 이 성도들은 오늘 하루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기가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이지 않으나 진짜 큰일을 이룬 건 뭐냐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그걸 뒤집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 손해보고 당하고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혁명가로서 살지 않더라도 네. 한 개인의 성도로서 자기 위치에서 빛으로 녹아지고 소금으로 녹아질 때 그거는 어떤 행동으로 한 일보다도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 작은 능력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 능력은 그렇게... 작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무기력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지는 순간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푸라기가 연약하지만 철심하고 묶여져 있을 때는 누가 그 지푸라기를 꺾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자꾸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를 벌어다 드리느냐 이런 쪽으로만 자꾸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와 내가 딱 접붙여지는 싸움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4대 교회는 그렇게 부유했는데도 책망을 받았는데 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역설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쪼들리고 공고해야 기도 한 짝이라도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되거든요. 애 감기라도 걸려봐야 하나님 앞 한 번 더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징계, 뭐 시험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간은요, 생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발동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렇게 센 존재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게 약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네. 모든 걸 내려놓고 항상 우리는 무슨 싸움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붙는 싸움을. 접붙는. 접붙는 주의 싸움.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1번 성전의 문, 2번 성전의 기둥, 3번 성전의 지붕, 4번 성전의 휘장.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본부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을 사는 사람들, 청실홍실 제공 성서학당 타올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사치스러운 대. 또 시작이다. 한 2억만 좀 땡겨주세요. 부담만. 태근아, 봐봐라. 선생님, 갖고 있는 게 2천원 받고 있다. 아이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거다. 지푸라기가 연약하지만 철심하고 묶여져 있을 때는 누가 그 지푸라기를 꺾을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 무슨 싸움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붙는 싸움. 접붙는. 접붙는 죄 싸움. About the love of Jesus.